거리 못하게 전화도 타거나 태평양을 넘어 꿈에서 본 섬 이제 거의 다 왔어 이거야 눈바닥 이 느낌 말지 찰랑찰랑 부서지는 그 파도 뛰어들 거야 피나콜라라 Cheers 훌쩍 떠나 We young young young Bahama take me take me on ocean blue We should go to the beach, take it slow.